했던 기억은 다시 꺼내보게 돼. 이 술 한 잔에 너를 지우려 해도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만 해.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인 것을 아직도 나는 왜 널 잊지 못할까. 아,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보아도 사랑인 것은 그대 정말 내 사랑인걸. 바보야 바보야 널 사랑하니까 많이 아파도 정말 많이 아파도 눈물이 눈물이 내 앞을 가려도 참아야겠지. 정말 너를 사랑하니까. 살아가겠지. 널 미워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는 날까지 네가 그리워지면 그때 한 번만 나를 찾아주겠니.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인 것을 아직도 나는 왜 널 잊지 못할까. 아,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보아도 사랑인 것은 그대 정말 내 사랑인.